HUBS. 오늘 미술 한 입.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평소에 미술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혹시 좋아한다는 생각보다 심오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나진 않았나요? 지금 이 시간은 미술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밌게 한 입 먹어보는 오늘 미술 한 입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매일매일이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미술처럼 추상적이고 심오한 것들을 멀리하고 쉽고 명확한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됐죠. 하지만 심오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술을 이야기로 쉽게 풀어낸다면 어떨까요? 누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게 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작품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 미술 한 입을 통해 함께 알아봅시다. 우리가 먹어볼 다섯 번째 미술 작품은 금강전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선 후기의 화가 겸재정선을 아시나요? 정선은 18세기 조선의 풍경을 보고 자신이 느낀 아름다움을 그림에 녹여냈던 천재 화가입니다. 그의 명성은 널리 중국에까지 퍼졌고 폭발적인 인기에 죽기 전까지도 매일같이 그림을 그려냈죠. 이름하여 조선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린 원조 K 한류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작품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편입니다. 단순한 풍경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18세기 조선 후기에 그려진 금강전도는 어떻게 동아시아사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된 걸까요? 겸재 정선의 집 앞에는 사람들이 몰리며 늘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정선의 그림은 당시 중국 청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아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림 한 장을 팔면 청나라 1급 궁정화가의 연봉에 달하는 값을 받을 수 있어 3대가 놀고 먹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 조선에서 중국으로 떠나는 역관들은 정선의 그림 한두 점이라도 얻으려고 줄을 섰죠. 다들 그림 한 장이라도 얻어가고 싶어 밤새워 기다리기까지 했답니다. 그가 사용했던 붓이 무덤을 잃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는 죽기 전까지 매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에게 유명세를 안겨준 건 다름 아닌 금강산 그림이었습니다. 정선은 유독 금강산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잘 그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요. 그의 나이 36세에 처음 금강산을 여행하고 노년이 된 72세에도 다시 한번 방문하면서 평생 그린 금강산 그림만 해도 100여 점이 넘습니다. 수없이 그려낸 그림 중 최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정선의 대표 걸작 금강전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된 금강전도는 금강산 1만 2천 봉의 장대한 풍경을 한 폭에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최고 문예 부흥기, 일명 조선 르네상스 시대라 불리는 18세기 조선 후기에 김홍도, 신윤복과 함께 활동한 정선은 이들과 반대로 선비 화가로서 산소화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금강전도가 어떤 배경화에 그려졌는지, 어떻게 그려졌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금강전도를 그릴 당시 정선은 오늘날의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 발령난 상태였는데요. 금강산의 위치가 지금의 곽원도를 한참 넘어서서 있는 걸 생각해보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생뚱맞은 곳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를 이해하려면 우선 금강산을 그리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18세기 조선에선 경치가 훌륭한 곳을 찾아 여행하는 산수 유람이 유행이었고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명소는 빼어나게 아름다웠던 금강산이었으며 모두의 버킷리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강산에 다녀오는 건 한 달이라는 긴 시간과 그만큼의 경비, 체력이 필요했기에 쉽지 않은 일이었고 덕분에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람기나 그림을 공유하는 문화가 생겼습니다. 직접 유람을 가지 못하더라도 그림을 보면서 두고두고 감상하거나 또는 나중에 여행을 갈 때 자료로 삼거나 했던 것이죠. 실제로 정선의 초기 금강산 그림에는 마치 여행 안내서처럼 명소나 지명 등이 적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려진 것이 금강전도인데 이것이 금강산 그림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선은 웅장하고 날카로운 금강산의 산봉우리들과 암벽들 전체를 모두 이 한 폭의 그림에 담아냈습니다. 또한 금강산 초입에 있는 장안사와 정철의 관동별곡에 등장하는 금강대, 사자바위, 돌부처 묘길산과 같은 곳곳의 명소들도 그려내면서 깨알 디테일을 놓치지 않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선은 평생 단 3번 금강산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가 죽기 전 한 번 다녀온 걸 제외하면 나머지 두 번은 금강전도를 그리기 20년 전에 다녀왔다고 해요. 이것을 알고 다시 금강전도를 바라보면 그림이 살짝 위에서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즉 정선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금강산 곳곳의 풍경을 조각처럼 불러와 하나로 합친 거죠. 그렇다면 이 그림을 경상도에서 그렸다는 것도 이제 이해가 되겠네요. 실제로 금강산의 모습과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졌다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의 실제 생김새보다 화가의 느낌을 더 중시했던 정선의 화풍은 어디선가 서양의 인상주의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은 이전의 사실주의와 다르게 빛에 따라 변화하는 순간을 포착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인상주의가 혁명적이었던 이유는 정선처럼 대상의 묘사를 넘어 화가의 주관을 담아냈기 때문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중인 신분의 화원들의 기법과 양반 화가들의 기법 모두 가리지 않고 사용했어요. 조선의 산수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던 그는 기법과 신분의 구별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인상파이자 최초의 K-POP 스타 겸재 정선, 정말 멋있지 않나요? 금강전도라는 이름에서 전도는 완벽한 그림이라는 뜻인데요. 즉, 금강전도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금강산 그림이라는 의미죠. 정선이 양반 출시의 선비 화가라는 점은 금강전도를 그려내는데 큰 영향을 줬는데요. 평생 그림 그리는 일에만 매달렸다지만 그는 성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금강전도를 보면 금강산 전체가 하나의 원에 담긴 듯이 그려져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가운데 산의 곡선을 따라 선이 하나 이어지면서 금강산 자체가 하나의 태극 문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음양의 조화라는 성리학의 철학을 그림에 담아낸 것임을 알 수 있죠. 실제 풍경을 그리는 와중에도 유교적 이상을 담아내면서 실제 풍경을 똑같이 그리기보다는 그 풍경의 가장 이상적인 미를 담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조선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린 원조 K-한류스타 겸재 정선의 금강전도. 여러분들은 이 그림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미술 먹거리를 준비해 돌아올게요. 이상으로 오늘의 큐레이터 배윤, 디렉터 최연아, 엔지니어 백다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